수가 없어서 평생을 가져가요. 미약했던 나의 용기를 초라했던 나의 한심함을 이제 봐서요. 애초가 1분처럼 또 하루가 1년처럼 깊게만 느껴지네요. 잊혀질 것 같았던 너의 기억의 시간이 갈수록 선명해져서 이제 손에 잡힐 듯해. 짙은 그리움 잊을 수가 없어서 평생을 가져가요. 나약했던 나의 용기를 미숙했던 나의 모든 걸 이제 용서해. 1초가 1분처럼 또 하루가 1년처럼 깊게만 느껴지네요. 잊혀질 것 같았던 너의 기억의 시간이 갈수록 선명해져서 이제 손에 잡힐 듯해. 선명해져서 이제 손에 잡힐 듯해.